HUBS.해서일까요? 예쁜 모양으로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 번 연습해봐도 실패하고 못생긴 쿠키가 나올 때도 많았죠. 하지만 못생긴 쿠키라도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베이킹에 있어서 먹음직스러운 모양이 더 우선이라고요? 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쿠키에 지진이 난 것처럼 금이가 있으면 성공이라는 이 쿠키. 과연 어떤 쿠키일지 상상해보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27일 열 번째 쿠킹 시간에는 쫀득하고 부드러운 브라우니 크랙 쿠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크랙 쿠키의 유래는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브라우니의 유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브라우니는 베이킹 팬에 굽는 납작한 초콜릿 케이크입니다. 1907년 미국에 거주하던 한 주부가 초콜릿 케이크를 굽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깜빡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았던 거죠.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아 케이크는 당연히 부풀어오르지 않았고 실패한 디저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든 디저트를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울 것 같지 않나요? 케이크를 망친 주부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요리 박람회에 내놓으면서 브라우니가 알려줬다고 해요. 재료 하나만으로도 맛과 모양이 달라지는 베이킹. 재료 준비할 때 꼭 두 번 확인하세요. 온종일 정신없이 네가 참 좋아 뜨다가도 틈 만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참 많이 웃게 돼너 때문에 난 난 친구 됐어. 너와 함께 있다면 조심스레 행복해지고 어쩌다가 네 옆에 앉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걸. 어느새 너의 모든 것들이 변해지나 봐. 부드러운 미소도 마지막 한 목소리도 yeah.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난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 사랑이란 말하긴 어설플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친구들 속에 너와 함께 일 때면 조심스레 행복해지고 어쩌다가 네 옆에 앉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드는걸. 뿌연 흰 눈만 마주쳐도 그슬의 발끝만 보게 되고 조금씩 내 마음이 너에게 가고 있는걸. 이 세상에 두 사람 너랑 나만 몰랐나봐. 잘할지는 몰라도 난 네 곁에 서고 싶어 정말. 하루하루 그럼 재료를 알아봐야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쿠키 약 8개 분량이니 참고해주세요. 베이킹에서 중요한 실온 상태의 달걀 50g을 준비해주세요. 중란 기준 1개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황설탕 60g입니다. 브라우니는 진한 갈색이 포인트죠. 색을 살리기 위해 오늘은 황설탕으로 준비해주세요. 소금 1g, 다크커버처 120g, 버터 30g, 중력분 40g, 베이킹소다 2g, 달걀 비린내를 잡아줄 바닐라 익스트랙 2g을 준비해주세요. 만약 달걀 비린내에 크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략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바닐라 익스트랙이 들어가면 더욱 달달해지고 바닐라 향이 첨가되니 넣어주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카카오닙 30g을 준비해주면 끝! 잠깐! 이 재료를 언제 다 구하냐고요? 재료를 다 구하기 힘들다면 크랙쿠키 키트도 판매하니 그걸로 준비해주세요. 샤이니 럭키스타. 하이완다란도 외교 찾으러 갈까. 뭔가 특별한 댄스플로어에 원스텝 발을 맞춰봐. 설레는 맘에 몸을 맡겨도 돼. 웃어봐 자연스럽게 빙글빙글 돌아 뭐 어때. 즐거워하는 네가 있기에 서로의 곁에 기대봐. 아침이 밝아와도 오늘도 내일도 난 너와 타오른 sensation. 그래도 아직 아직이는 temptation. Girl 계속해 나를 불러줄래. 빛이 나는 길 너만을 향해. 나나나나 now 잠깐만 미칠려면 이끌어줘 follower. 하늘의 별을 따라 너에게로 follower. 행운의 only one. 손을 겹쳐보는 허리소 선이 마주쳤을 때 비밀스레 키스를 할 때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 저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영원.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먼저 다크커버처와 버터를 중탕이나 전자레인지로 녹여줄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좋지 않으니 사용 전까지 잠시 실온에서 식혀주세요. 다음으로 실온 상태의 달걀에 설탕, 소금, 그리고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고 열심히 섞어줄게요. 색이 밝아질 때까지 3분 정도 빠르게 섞어주면 됩니다. 만약 핸드믹서기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빠른 속도로 2분간 휘핑해주세요. 공기가 들어가 색은 밝아졌지만 여전히 주르륵 흐르는 상태가 좋답니다. 이제 아까 녹여둔 초콜릿을 넣고 손거품기로 천천히 섞어주세요. 이때 달걀과 초콜릿이 완전히 잘 유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반죽에 윤기가 돌 때까지 충분히 섞어야 예쁜 크랙이 생기니 이렇게 오래 젓는 게 맞나 싶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빨리 섞으면 반죽에 불필요한 공기가 들어가니 천천히. 거품기를 볼 바닥에 붙이고 저어주세요. 초콜릿 소스 같아진다면 완성입니다. 슈퍼주니어 데빌. Hey, hey, well.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몰라. 왜인지 난 좀 어려웠어. 난 늘 쩔쩔매니까 이토록 원하게 되고. Oh baby baby please don't go. 당신 앞에 물에 불을 이번에는 중약분과 베이킹소다를 채쳐서 넣어줄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반죽에 광택이 돌 때까지 천천히 저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루가 많아 잘 섞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매끈해진 반죽을 볼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카카오닙을 넣고 대충 섞어주면 반죽 완성! 이제 가장 중요한 반죽 휴지 단계가 남았어요. 비닐을 씌우고 여름에는 냉장고에서, 겨울에는 실온에 10분만 두어도 금방 반죽이 되직해질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휴지가 끝나냐고요? 반죽에 들어있는 초콜릿이 24도 이하에서 서서히 굳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반죽이 윤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되직해지는 정도로 굳히면 완성! 길을 쓰고 사랑해야 하는 거 아이유, 얼럭키. 하루 정도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에도 역시 완벽하고 나의 여인. 여전히 여전히 무수한 질문들이 있지. 이번에도 들린 듯해 아주 사소한 도시 하나의 차이라 now wow. 마치 하루하루가 그런 동그라미 같아 도망쳐도 여기로 돌아와 Just like we're still good without luck 디저트와 어울리는 음료를 추천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과연 오늘은 무슨 음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가 브라우니 크랩쿠키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료는 콜드브루입니다. 콜드브루는 차갑다는 뜻의 콜드와 끓이다라는 뜻의 브루의 합성어입니다. 분쇄한 원두를 차가운 물에 우려내 쓴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커피죠. 추출된 커피 원액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저온 보관하면 와인과 같은 숙성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커피에서 숙성된 맛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원액은 보통 물이나 얼음, 우유 등을 타서 희석해 마신다고 해요. 달달한 브라우니 크랩쿠키와 풍미 가득한 커피의 조합 정말 잘 어울리죠? 아직도 하루 온종일 지루하기만 한 morning Far away so far away Far away so far away 언제까지 나 진전이 없는 너와의 거리 So far away Far away so far away 아직도 예전의 나의 머무는지 그래 아마도 작은 너의 눈은 아직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보이겠지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니 근데 널 어떡해 내 앞에서 웃는 게 신경 쓰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데 I wanna be your morning baby 이제부턴 be your right yeah. 함께 있는 morning baby I want you to be my night 널 생각하는 모든 게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날 봐줘 and be my lady You're my twenties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어느새 나조차도 변해버렸네 꼬였네 꼬였네 baby, baby. 내게 꼬였네 꼬였어 lady 정말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설마 했던 일이라서 You are all 아직도 예전에 나의 머무는지 그래 아마도 작은 너의 눈엔 아직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보이겠지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니 근데 뭘 어떡해 내 앞에서 웃는 게 신경 쓰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데 I wanna be your morning baby 이제부턴 be your right yeah. 함께 있는 morning baby I want you to be my night 널 생각하는 모든 게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널 봐줘 and be my lady You're my twenties 날 보고 있는 네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다정하고 주 꼼지락 홈베이킹에서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브라우니 크랩쿠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실패할 확률도 제로인 쿠키.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브라우니가 쿠키 모양을 하고 있어 맛을 즐기는 재미도 눈으로 보는 재미도 있지 않았나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는 진저브레드 쿠키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구봉규, 저는 일일 제빵사 고송이었습니다. UBS